오늘 본문 내용은요,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옷 다 벗고 누워있다가 일어난 일이죠. 막내 아들 함이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고 죄를 범했습니다. 큰 형과 작은 형은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드리면서 그 죄를 피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삼형제가 있는데 막내가 죄를 범한 겁니다. 형하고 둘째는 죄를 피했는데. 함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죄가 굉장히 큰 죄였어요. 그러니까 대대손손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함의 아들인 가나안 후손이 다 저주를 받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참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의 앞날은 밝다. 밝다는 거예요. 우리 앞날은. 오늘이 좀 피곤해도 오늘이 좀 어두워도 앞날은 밝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하셨대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저 말씀을 하실 때 이스라엘은 가장 어두울 때였죠. 잡혀갔을 때였잖아요. 포로로.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치 이 세상 가운데 잡혀온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걱정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신데 그게 재앙이 아니래요. 번영이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백성들이자 자기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보고 내 자식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저희 보고 그러셨어요. 이는 내 자식들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천지가 혹시 우리를 외면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를 외면할 수도 있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죄를 지어도 무슨 잘못을 해도 무슨 괴로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외면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 없으면 굉장히 슬픕니다. 그래서 그 약속 계속 붙들어야 돼.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전 비록 이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낮이나 잘 때나 깰 때나 앉아 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나는 너와 같이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라. 세상은 하나님께 졌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 졌대요. 하나님이 세상 이기셨대요. 그러니까 내 자녀, 내 백성은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그러니 겁내지 말고 같이 가자는 겁니다. 그게 여기까지 왔잖아요. 잘한 거죠. 부모님이 없는 고아라면 앞날을 걱정해야죠. 자기가 벌어서 먹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넉넉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크게 걱정할 일은 없을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 되길 원합니다. 부모 마음이라는 것이 참 묘해서 이상하게 자녀를 키운다고 키우는데 늘 아쉬워요. 늘 아쉽습니다. 언제 저렇게 컸지? 문득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언제 저렇게 컸지? 요만했을 때가 있었는데 컸다, 참 빠르구나 하면서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이 생각, 저 생각이 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나는데 아, 내가 그동안 너무 사랑을 안 해준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아,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못 해준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참 묘한 마음이죠.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축복받기를 항상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우리 애들이 얼마나 말썽장이냐 이건 관계없어요. 무슨 잘못을 했고 뭐 못생겼고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 아시죠? 저는 괜찮습니다. 애들은 아시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거 누가 주는 마음이에요? 아마도 하나님을 닮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우리에게도 비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려는 게 아니라 어쩔 때는 되게 미워요. 어우, 내가 저, 듣고 있어서, 예, 그 뒤는 아시죠? 네, 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나?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그런데,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아버지 노아는 뜻밖에도 자기의 자식을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9장 25절에 보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이게 지금 노아가 가나안은 손주거든요. 손자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주를 내리고 있어요. 자식보다 손자가 더 이쁘대던데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식보다 손자가 더 이쁘대요. 근데 저주를 내린 겁니다. 할아버지가 손자한테 어떤 잘못을 했든지 무슨 악한 일을 어떻게 저질렀든지 간에 되도록이면 좀 좋게 좋게 마무리를 짓고 따끔하게 훈계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뭐 밥이라도 챙겨주는 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도 아니고 손자잖아요. 비록 저지른 죄가 굉장히 중하여서 사회적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수준의 문제였다면 받아야죠. 그 받는 것이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약이 되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겠죠. 잘 받을 수 있도록 면회도 가고 사식도 넣고 기도도 하고 하는 게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자 손손 저주를 내리고 싶은 아버지가 어디 있겠어요? 자자 손손 너는 가난 너는 저주를 받을 거다. 네 자손 대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러고 싶은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노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노아는 이래야만 했을까요? 노아는 하나님의 진리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노아는 하나님한테 배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고 이해하는 사람이 노아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고 그걸 믿어서 준행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배우면 잘 간직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주고 같이 지키게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노아였다고요. 좋은 분이잖아요, 이분.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방주를 마련하여 자기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그는 세상을 단죄하고 믿음을 따라 얻는 의를 물려받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의 전무할 때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을 때에 노아가 혼자 하나님 믿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저 말씀은 노아가 혼자 하나님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믿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일이라는 것은 이제 미래에 홍수가 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은 거죠. 노아가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배웠어요. 그래서 마음에 잘 간직해서 큰 화를 면하게 되어서 지금 창세기 9장까지 온 것이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게 진짜인 것 같지 않았습니다. 무슨 뭐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세상인데 홍수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홍수가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믿을 만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말씀하시니까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노아가. 그걸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여기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졌잖아요, 이 사람이. 방주를 져서 실제로 그게 진짜로 온 거예요. 홍수가. 올 것 같았던 그게 온 거죠. 그래서 세상이 완전 새로워졌습니다. 근데 오늘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진리는 분명히 그렇게 됩니다. 진리는 완전하니까요. 그런데 그 진리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은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왜 술은 퍼마시고 옷까지 홀딱 벗고 인사불성이 되냐 말이에요. 노아가 왜 그랬냐 말이에요. 불완전하니까 그랬겠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게 굉장히 금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레위기 18장에 나와요. 그 내용이. 근데 내용을 제가 인용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할 게 없어. 인용할 게. 그냥 읽어보세요. 레위기 18장. 읽어보시면 부적절한 성관계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근데 하여튼 그게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죄악에 해당돼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냐? 레위기 18장에 일어나는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는 사람은 내 나라에서 내가 끊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끊어버리려니까 절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근데 그 일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방 사람들의 풍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방 사람들은 그것이 즐거움이자 풍습이야. 관례고. 근데 내 백성은 절대 안 된다. 이게 지금 레위기 18장이거든요.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내가 그 사람은 제하여 버린다. 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신 건데 그게 이제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 이는 곧 아버지의 하체니라. 너 어머니와 성관계하지 마라. 이건 아버지의 하체. 뭐 이런 말씀이 쭉 나와요. 그 말씀을 읽어보면 아, 뭐 굉장한 죄가 죄를 진 것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것. 그것이 부적절한 성관계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렇게 큰 실수로 인사불성이 되어서 하체를 드러냄으로써 막내 아들이 이제 큰 죄를 범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 거잖아요, 이분이. 이제 노아가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막내 아들이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집안일인데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노아가 지금 손주를 저주한 게 아니죠. 노아는 저주할 능력이 없습니다. 또 누구를 저주할 만한 자격도 안 돼요, 노아는. 그런데 노아는 아마 용서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이 죄 지을 수도 있잖아요. 노아 마음 같았으면 그래도 아들이니까 어떻게든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마음은. 그랬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노아는 진리를 맡은 자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거예요, 그 손자를. 그러니 그걸 전달해야죠. 가나안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울면서 했겠죠. 그렇게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사람은 그만한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게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맡아서 관리하는 게 노아의 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자기 자식이라는 게 문제죠. 또 그것이 자기의 실수 때문이라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노아뿐 아니라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무엘, 다윗, 다니엘, 이사야 다들 이 사람들이 누구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관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분들 통해서 지금 우리까지 듣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분들이 다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해가지고 이 사람들의 됨됨이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완전한 진리의 말씀을 계속 전달하는 것이죠. 그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 이분들의 삶 자체가 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사람들의 삶 자체가 그냥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진리를 전달한다는 것은 다만 그 문자를 전달한다는 것보다는 그것을 체화하여서 사는 그 삶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되어서. 이처럼 그들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워 삶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나타내는 진리의 전달자들, 그분들이 성경의 기록자들이며 성경의 등장인물들이죠. 바울도 그랬죠. 아볼로도 그랬고 디모데도 다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지금 이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죠. 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가 디모데에게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디모데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들 사이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그대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러니 당신 디모데는 그 하나님의 가족들 사이에서 본이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전달자들, 그것을 맡은 관리인들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라는 본을 보여줘서 그 모든 분들이 다 그와 같이 살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디모데가 받은 거거든요. 디모데가 받아가지고 맡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들 전부가 그렇게 처신하며 같이 공유하라, 그 진리의 삶을. 그래서 서로 진리를 배워라. 서로의 삶 가운데 진리가 체화되어 있으니까 그 삶을 서로 보면서 배우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분은 저렇게 하셨구나, 이분은 이렇게 하셨구나 라는 걸 서로 공유하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요. 공유하라는 것이죠. 진리를 맡은 사람들이니까요. 누가? 우리가요. 우리의 뭐가요? 우리의 삶이. 그러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공부하고 적용하고 서로 배우고 서로 다 다르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지만 다양하게 적용이 되겠죠. 그걸 나눠서 풍성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그 진리를 서로 견고하게 하여갖고 우리가 진리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라는 거죠. 그게 옛날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옛날에 이 노아 때부터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 누굽니까? 하나님 가족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하나님의 가족들 사이에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기둥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진리입니다. 진리의 기둥.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우리의 삶이 진리로 인해서 역동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미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진리예요. 그렇지만 아무나 받지 못합니다.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22절에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내게란 이분은 예수님이시죠. 아버지 밖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또 아들 밖에는, 그리고 아버지를 계시하여 주려고 아들이 택한 사람 밖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알 수 없어요, 사람이.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선택을 하셨어요. 뭐 어떻게 선택하셨냐?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알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맡은 사람들의 현존이에요. 그게 우리입니다. 좋으시죠? 좋죠. 이게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가족들은 어떻게 처신하면서 사는지 이게 가르쳐 주면서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그 다리를 놓으신 분이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현실감 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완전 남의 나라 얘기죠 이게. 세상에 이걸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 없죠. 다른 얘기는 다 그만두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걸 믿으신가요? 그건 못 믿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예수님이 그분이 계신지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분이 다시 오셔갖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겠다는 걸 믿으세요? 야, 그러면 세상에서 힘든 게 없으실 텐데 그걸 믿으면 그게 믿어지면요 힘든 게 없죠. 세상을 이긴 사람들 아니에요. 그걸 믿는다는 건 굉장한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15절에서 21절은요. 제가 너무 작게 해가지고 제가 안 보이네요. 이걸 보고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 너희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드러낼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을 세상은 보지 못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본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 보는 사람도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요? 우리잖아요. 그러니 웃어야지요. 웃어야지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그냥 웃으면 사는 거죠. 보이는데. 근데 그 진리는 완전해요. 근데 그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불완전해요. 노아 같아. 그러니 그게 슬프죠. 그러니까 웃다가 울다가 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진리를 알게 된 사람들이죠. 알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진리를 맡아서 관리해야 됩니다. 이게 빡세요. 진리를 알았잖아요. 그것이 아니에요. 그걸 관리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잘 처신하셔야 됩니다.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몰라요. 하나님의 빛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이해도 못했고 뭔지도 몰라. 그런 사람이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두드려 맞는데요. 하나님께. 근데 알아. 말씀의 빛임을 받아서 그 진리기를 뭔지 알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도 알아요. 성령께서 계신 것도 다 알아. 그리고 나서 잘못을 하면 더 맞는데요. 처신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웃을 수만 없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관리인이에요. 관리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 이게 사실이구나 라는 걸 아는 게 믿음이에요. 아니 이게 어떻게 사실이지? 라는 상황만 있어요. 우리한테는. 세상은 어떠냐면 어떻게 이게 사실이야? 라는 거예요. 배경이. 근데 이게 하나님의 사실이군요. 라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보고 의로 여기시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의로울 수 있잖아요. 이걸 믿으면, 이게 사실인 걸 알면, 이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를 처신하면 그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5절 6절에는 아브라함이, 6절만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는데 그 위에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자녀들을 하늘 별처럼 모래알처럼 해주겠다. 근데 그 당시 뭐 저걸 믿을 수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근데 믿었대잖아요. 아브라함이 믿었대요, 그 말씀을. 지금 자식도 없는데 무슨 모래알같이 자식이 많아져요? 근데 그걸 믿으니 하나님이 의로 여겼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께 의로 여기 받을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서 죽었잖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 건지셨어요. 왜요? 홍수가 온다라는 그 얘기를 사실로 믿었다는 거예요, 노아는. 다른 사람은요? 농담으로 생각했고. 그러니까 그 도시 두 개가 또 날아갔죠. 어떤 도시예요? 소돔과 고모라. 롯은요? 진짜로 믿고 뛰쳐나갔잖아요. 근데 그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겼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로 큰 심판이 있을 예정이니까 너는 죄 짓지 마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죄 짓고 살지 마라. 똑바로 살아라. 똑바로 처신해라. 심판날에 너희들이 도망갈 방주를 만들어라.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노아한테. 노아는 귀가 따갑도록 들었겠죠, 그거를. 그리고 실제로 방주를 만들었고 그렇게 의롭게 여긴 받아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노아가 오늘 대실수를 하신 것이죠. 자기의 불완전함을 완전히 드러낸 것이죠, 여기서. 어쨌든 노아가 잘못은 하긴 했지만 함이 구체적으로 잘못을 지었죠.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똑같이 노아가 누워서 자고 있었는지, 하여튼 누워 있었다고만 써 있으니까, 누워서 옷을 다 벗고 있고 포도주에 왕창 취해 있는데, 샘과 야벳은 똑같은 상황에서 죄를 피했습니다. 잘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1년 동안 방주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 죽을 때 장애들은 방주에서 여덟 사람 있었잖아요. 그때 뭐 했겠어요? 맨날 하나님께 예배했겠죠, 뭐. 예배했겠죠, 하나님 말씀 듣고 노아한테. 그러니까 맨날 노아는 무슨 말 얘기했겠어요? 너 죄 지으면 안 돼. 너 저기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돼. 너 꼭 그렇게 해서 잘못한 거 있잖아.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날아와 나와서 용서를 구해야 돼. 그럼 하나님은 용서해 주셔. 계속 배웠을 거 아닙니까? 그 아들들이. 그러니까 이 샘하고 야벳은 하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고 있다가 죄를 지을 상황이 오니까 어떻게 했다는 거야? 죄 지으면 안 돼. 그러니까 죄를 안 지으려고 한 거죠. 함은요. 아이고 아이고 아버지, 그렇게 우리 보고 잘하라고 그러더니 자기나 잘하시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동일한 말씀을 듣고도 너나 잘하세요 하는 건 죄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그 전달하는 자가 연약하고 그 전달하는 자가 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 자체를 들으면서 너나 잘하세요 하면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게 무서운 겁니까? 우리 서로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다 전달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안 돼요? 속으로라도? 따라해 보십시다. 너나 잘해.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거 하면 공동체가 하나 안 됩니다. 그게 내가 너 욕하는 거랑 똑같아요. 너나 잘해. 근데 그거를 기술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웃으면서 합니다. 그걸 제일 못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말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좋아요. 그죠? 실제로 말을 하시면, 이분이 나하고 관계 별로 안 좋구나 이러면서 나중에 풀면 돼요. 근데 계속 웃고 있어. 아니, 좋은 것 같아, 관계가 나랑. 아, 좋은 것 같은데 속으로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떡집을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 여러분, 함이 회개했잖아요. 함이 죄를 졌어요. 그게 자세히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주석에는 범했다는 거야. 아버지를. 그런 주석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까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함이 큰 죄를 저질렀는데 만약에 함이 하나님을 알거든요. 알죠. 왜 모르겠어요.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회개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회개했다면. 아버지가 이제 너 가나안, 너 함, 너 저주를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회개를 했다면, 회개를 하셨으면 아마도 없던 일을 해주시지 않았을까. 아무리 큰 죄라도 그냥 그런 바람이 있는데 안 하셨어요. 이분은 안 하셨어요. 안 하셔갖고 그냥 아버지나 잘 하십시오 이렇게 갔습니다. 아버지의 수치를 떠벌리고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자랐습니다. 성장했죠. 나중에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나안 민족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퇴치하러 가는 게 출애굽기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등장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아나 똑같습니다.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죠. 노아가 가진 진리하고 똑같은 진리가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게 뭐죠? 빨간 거 시작.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경고하셨을 때에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경고가 우리한테도 있죠. 지금 똑같이 있잖아요. 노아랑 똑같이 있어요. 그게 뭐죠? 이거죠. 빨간 거 시작. 그분은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진리거든요. 지금 이걸 우리는 지금 전달하고 있는데 이 말씀 사실이죠. 이거 사실이죠. 그분 오시죠. 믿겨지지 않지만 오시죠. 네. 내가 믿느냐 아니냐는 그 다음이에요. 사실이라니까요. 이게 그게 뭐 실감나게 안 믿어질 수도 있잖아요. 내 컨디션에 따라서. 아 이게 사실 오실까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이란 말이에요. 저게 그러니 우리는 누구처럼 되면 안 될까요? 함처럼 되면 안 됩니다. 그런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 막 마치겠습니다. 함처럼 안 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모두 진리를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죠? 약하죠. 우린 다 죄가 있죠. 부족합니다. 노아같이 허물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똑바로 처신해야 됩니다 라고 전달하는 우리들인데 우리도 그 처신을 잘 못해. 우리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어떻게 보고 있다고요? 처신 잘 못하는 노아를 보고 있어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야죠. 아이고 그 집사님 그렇더라고. 이거 하셔야죠. 절대 안 됩니다. 입밖에도 내면 안 됩니다. 아 내가 뭐 맞는 내가 틀린 말 했어. 맞는 말 했지. 아 내 말이 맞지. 나는 없는 말 안 해. 알죠. 없는 말 아니에요. 왜 노아가 술 취한 건 사실이에요. 옷 벗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 사람이 수치스러운 건 사실이라고요. 그거 다 사실이고 없는 말 아닙니다. 근데 그걸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얘기하는 그 함을 죄 없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노아는요. 그 종이 일어서고 넘어지는 것. 그 주인에게 달렸잖아요. 노아는 어떻게 해요? 주님이 손 보시겠죠. 주님이 손보십니다. 그러니 주님이 손보시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는 거기에 연류가 되면 안 돼요.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서로 약하지만 응원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씀 잘 배우고 행복한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